않네. 언제나 그 자리에 앉아 쓸쓸하게 웃음 짓던 눈썹 짙은 그 사람. 바람차니 두시 이 거리가 무정해서 싫어졌다고. 마음을 고칠 수 없어, 정을 고칠 수 없어. 외롭다고 외롭다고 말하던 그 사람. 아, 내가 사랑했나 봐. 볼 수가 없네. 똑같은 그 자리에 앉아 고독하게 미소 짓던 눈썹 짙은 그 사람. 바람차니 도시 이 거리가 무정해서 싫어졌다고. 마음을 고칠 수 없어, 정을 붙일 수 없어. 외롭다고 외롭다고 말하던 그 사람. 이 도시를 떠나갔나 봐. 바람차니 도시 이 거리가 무정해서 싫어졌다고. 마음을 붙일 수 없어, 정을 붙일 수 없어. 외롭다고 외롭다고 말하던 그 사람. 아하.